Such a beautiful night to sing with me. 2011. We've been, we back again one more time. Say no way. 너무 쉽게 또 남은 day. Big bam, don't stop. Let's play, okay. Go. 나 미칠 것 같아. 아마 지친 것 같아. 왜 아니야, 질린 것 같아. 벌써 따분해, 시시해. 한 여자로는 만족 못하는 bad boy, but I'm nice. 안 넘어가고는 못 배길 걸. Let me go, ya man. 언제부터였는지, 가뭄이 없어진 우리. 이제 마치 짐 빠진 김 빠진 콜라 같이 무감각해진 저 느낌. 서로 향한 곁눈질 그깟 사랑에 난 목매지 않아. Don't wanna try no more. 너를 찾아 서울에요. 비춰지는 저 달빛 아래로 그댈 찾아 서울에요. 끝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Hey, it's So what? 널 처음 만난 순간이 그리워. No more. 그저 아픔에서 둔 걸 난 피하고 싶은 걸. But you know that I love you, girl. Girl. 질끄는 성격 say no. 차가운 입술로 널 얼어붙게 하는 take my soul, take my heart back. 새로운 설레임 그때 사랑은 내겐 어울리지 않아. Don't think too much, simple. 너를 찾아서 왜요. 비춰지는 저 달빛 아래로 그댈 찾아 서울에요. 끝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Hey, it's tonight. 난 사랑을 몰라 더 홀로 가려보니까 Slow down. 안녕이란 말에 슬픈 의미 그림자는 가려지고 내 마음속 잊어버린 너를 향한 나의 기억. Move it. 너를 찾아 서울에요. 날 비춰지는 저 달빛 아래로 Such a beautiful night.